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술 한 병을 주었는데 술 이름이 취생몽사라는군. 마시면 지난 일을 모두 잊는다고 하는데 믿어지질 않았어. 인간이 번뇌가 많은 까닭이 기억력 때문이라는 말도 했어. 잊을 수만 했다면 매일매일이 새로울 거라고 말이야.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황약사 양가위는 그렇게 말하면서 취생몽사라는 그 술을 마십니다. 영화 동사서독의 한 장면이죠. 취생몽사를 마신 후에 양가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가 자신의 친구인지 적인지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어쩐지 무언가 누군가가 낯이 익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의 흔적만이 남아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머릿속의 기억은 지웠지만 가슴속은, 내 심장은, 내 손끝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한결같이 지울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기억을 가슴 한편에 담아두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죠. 영화 동사서독 중에서 추억으로 오늘 FM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동사서독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기억들을 그린, 그래서 기억의 풍경화 같은 영화죠. 동사서독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 그 아비정전, 왕가위 감독의 이 아비정전도 잊을 수 없는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6일 그 1분, 일생을 좌우하는 1분의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장구경과 유덕화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1분에 자리한 장만옥의 얼굴도 문득 떠오르네요. 기억이 형태를 갖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왕가위 감독 영화의 주인공들은 항상 시간에 집착하는가 봐요. 혹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괴로워한 적 있으세요? 매해 이맘때쯤이 되면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던 나의 생활, 삶,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혹은 꼭 기억해야 할 일, 머릿속에서 어느덧 사라져버린 기억들, 뭐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곱게 채색되어 있는 기억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망각이라는 편한 장치를 통해서 떠나보낸 나의 역사도 그 안엔 있을 겁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 이렇게 기억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 엽서 여러가지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우편번호 적는 것도 잊지 마세요. 150에 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번 주에 저희가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반지의 제왕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잊지 마실 것, 연말 특집으로 정영음 청취자 영화상 수상 부문들 올려주세요. 자, 오늘 사랑의 상처와 기억에 대한 영화 동사서독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기억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죠. 장피에르 리무상 감독의 프랑스 영화 노보. 이 영화에서 그 복사실 직원으로 일하는 그레함이 주인공인데요.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빨리 지워져 버리는 병을 앓게 됩니다. 몇 시간 혹은 몇 분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 기억. 그런데 그런 그를 사랑하게 된 이레네는 그를 보면서 매일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설렘은 있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또 매일매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기억이 과연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이 끝난 후 그 지난 사랑이 남긴 기억 속에 괴로워할 때, 혹은 열정의 순간이 지속되지 않고 사랑이 그 처음의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랑과 기억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영화 노보는 그래서 그대가 기억상실증 환자와 사랑에 빠질 때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 노보의 그레엄은 멜로 이야기의 틀 속에 들어간 메멘토의 레나드입니다. 10여 분 이전의 기억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레나드에게 있어서 역사는 늘 10여 분 만에 되풀이되죠. 레나드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 문신, 사진을 통해서 기록을 하지만 역사가 쌓일수록 그 기록들의 신빙성은 없어지고요. 오로지 육감과 해석만 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 메멘토는 인간사의 본질과 가까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그 레나드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억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것을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진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모든 역사적 사실을 질문하게 만드는 영화 메멘토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전율하게끔 만들었었죠. 자, 그를 잊어요 라는 제목의 영화 음악이 있습니다. 관숙이가 부르는 노래 호황지타 망기타 한번 들어볼까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나 결국은 기억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금발의 펑키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영화 타락천사 중에서 들어봅니다. 사공 정웅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호황지타 들어봅니다. 영화 속에서 여명이 이강은에게 남긴 주크박스 1818번의 노래이기도 하죠. 망기타 그를 잊어요. 황지타 관숙이의 노래 영화 타락천사에서 들어봤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확보해주는 것은 기억이다. 한 세기 전에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의 기억에서 나오죠.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 우리가 행동했고 느꼈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상실증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것도요. 사실 이 간단한 설정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인데요.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본 아이덴티티의 주인공처럼 총에 맞고 기억을 잃은 채 물 위로 떠오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과거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영화 본 아이덴티티 중에서 고참 프로젝트의 산타 마리아였습니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교사형은 기억상실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국인 소년 R인데요. 그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 순간 그 집행이 실패하자 이후에 기억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난처해져요. 알은 그 이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죄의 주체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떤 죄를 지은 존재가 국가나 민족 같은 집단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 기억을 유지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들이 그 죄의 기억을 잃는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그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뮤직박스는 윗대가 일부러 지워버린 그 아픈 기억을 복구하려는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형사 변호사인 앤 탈버트는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도와서 유태인을 학살한 전범으로 고발되니까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나서게 되죠. 하지만 앤이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전범이라는 진실이었고요. 그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아버지를 잃게 되고 아들한테서는 할아버지를 빼앗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애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쪽을 택합니다.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없이 방치된 과거의 죄와 고통을 올바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앤의 테마 들었습니다. 너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가 잊고 싶은 게 있는데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저히 잊지도 못하고 지워지지도 않는 거 있지. 근데 그게 평생 붙어다녀 유령처럼. 영화 장화홍련의 후반부에서 새엄마 은주가 이렇게 말하죠.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의붓딸 수미에게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 참 어떤 기억들은 우리의 작은 마음이 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무서운 유령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까요? 기억으로부터 달아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으로부터 달아난다는 것이죠. 끊어 던져버릴 수 없는 이 끈적거리는 과거의 유령.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은주이자 또 수미일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기억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기억 앞에서 망각의 기적을 갈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간들이요. 사실 모든 유령 이야기들은 기억에 대한 것이죠. 유령들은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옛집에 살면서 그들이 살았던 과거를 끝도 없이 반복하죠. 유령을 보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사는 죽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이 영화의 부제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죽은 자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이 영화를 함께 연출한 김태용, 민규동 감독은요, 원래 이 부제 메멘토 모리를 제목으로 밀려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이 사실 단순히 전편의 제목에 숫자를 붙인 원제보다 훨씬 이 슬픈 공포 영화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제3자인 학생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두 학생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야기죠. 이 영화의 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미나는 우연히 수도가에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효신과 시은이의 교환 일기를 읽기 시작하고요. 곧 그들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신체 검사가 있던 그날 오후, 효신은 학교 옥상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효신이의 죽음을 목격한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미나와 관객들은 그 효신의 첫 번째 유령과 마주칩니다. 우유팩을 양손에 들고 알듯 모를 듯 모호한 미소를 짓고 다가오는 한 소녀의 모습. 미나와 함께 효신과 시은이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탐구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되죠. 우유팩을 든 이 가볍고 일상적인 장면이 효신이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전환점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는 동안 외로운 타자였던 한 소녀의 삶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들어봅니다. 김대웅이 영화 음악을 맡았죠. 17세의 비망록. 영화 여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17세의 비망록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어떤 평범한 아저씨가 길 가다가 마주친 또 다른 아주 평범한 아저씨를 두들겨 팬 적이 있어요. 그 얻어맞은 아저씨는 그 평범한 아저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아저씨를 엄청나게 구박한 하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어떻게든 그 제대한 직업군인 아저씨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만 폭발하고 막 나중에 TV 뉴스에서 이 얻어맞은 전직 군인 아저씨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 아저씨는 참 얼떨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글쎄 저도 기억나면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 그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아마 이 말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맞은 아저씨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참 불공평하지 않아요?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남는 그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사건이 정작 가해자에게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가볍게 한 평범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못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니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한 남자의 인생을 사로잡은 기억, 하지만 다른 한 남자에게는 잊혀져버린 그 기억, 이 기억이 빚어낸 충격적인 만남.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납치돼서 15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우리의 주인공 오대수. 그는 그를 가둔 상대방 이우진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오대수는 왜 이우진이 자기에게 그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대수는 알게 되죠. 그 이유를요. 이우진과 그 자신에게 그처럼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건의 단초가 사실은 제대로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작은 실수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사랑해요, 아저씨. 김상민, 황수환, 김광국, 박혜진, 조효정, 허영복 씨가 신청하셨죠? 애플그린 정지원 씨도 함께 들으셨나요?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The Last Words였습니다. 기억의 안감은 곧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망각은 안팎으로 붙어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망각을 통해서 또 우회적으로 기억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요. 일생에서 단 하나의 기억을 선택하는 대신 그 나머지는 모두 망각하고 저승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린 영화가 있죠. 일본 영화인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 아, 이 영화를 보면요. 참 이 기억에 대한 따뜻하고 행복한 소품인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승과 저승의 중간 세계인 림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3일 안에 단 하나의 기억만을 고르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것은요. 기억을 위해서 영화라는 매체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고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림보에 있는 면접관들은 그 기억들을 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영화 스텝인 셈이죠.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어서 기억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성찰을 했는데 사실 기억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기억의 메커니즘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알랭 레네 감독이요. 그의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은요. 바로 그 기억에 관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그녀는 2차 대전 중에 적군인 독일군을 사랑했다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반전 영화를 찍으러 히로시마에 온 그녀는 원폭이라는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닌 히로시마의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알랭 레네 감독은 그 인간의 기억이 영화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 주인공 그녀의 기억이 재구성되는 과정은요. 바로 그녀가 찍는 영화가 완성되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그녀는 히로시마라는 비극적인 역사와 만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그 아픈 기억을 되살려내죠. 기억과 영화의 본질을 탐구하는 영화, 이 히로시마 내 사랑이 기억을 되살려내는 어떤 그 매체로서 영화를 선택했다면요. 사진이 바로 기억을 되살려내는 혹은 기억이라는 그것의 실제라는 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영화가 있죠.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인데요. 이 영화에서 사람과 복제인간인 레플리칸트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기억이 있냐 없냐에 있었습니다. 유전공학으로 제작된 레플리칸트에게 과거는 없죠. 그래서 당연히 기억도 없습니다. 레플리칸트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복제인간 제거 전문가인 데커드 형사는 레플리칸트들을 추격을 했는데요. 그 추격을 피해서 복제인간들은 늘 사진을 찍고 다니죠. 자신들만의 역사를, 그 기억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의식이기도 하죠. 이미지가 실제의 증거로 제시가 되지만 과연 그 실제가 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 기억의 진실성에 대해서 묻는 영화이기도 했죠.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이기찬 씨, 정현욱 씨, 송환길 씨, 박병준 씨 듣고 계세요? 반젤리스가 음악을 맡았죠. 러브 테마 들어봅니다.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오늘은 영화 속의 기억을 한번 성찰해봤는데요. 성찰이라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네요. 그냥 따라가봤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 속에서 따라가봤는데 사실 참 고마워요. 저는 잘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이준호 씨는 그러셨죠. 기억은 유산과 같은 것이라고요. 문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기억을 남기고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서 역사로 만든 것이라고요. 그 역사라는 공통의 기억의 기반 위에 각자 작은 기억의 탑을 쌓아가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잘 기억하지 못했던 지난 기억들이 갑자기 생각날 때 그때 참 기쁘다고 하셨어요. 왜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기억의 탑을 만들어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라도 서 있길 바란다고요. 아유, 사람이 감히 그런 꿈을 꾸시다니. 완벽한 기억의 탑이라. 글쎄요, 어떻게 감히 이런 걸 꿈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신이 아닌 인상, 그리고 기계가 아닌 인상, 심지어는 기계마저 우리가 선택한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저장을 했을 때 그것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죠. 그때 우리 기억이 얼마나 우리를 배반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어느 한순간에는 나를 정말 온몸을 뒤흔들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들, 잊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 그런 것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뉴스를 보고, 10대 사건을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난 기억해야 할 건 잊지 않아 라고 영화 속에서 감히 크게 외쳤던 그 인물들이 다시금 위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하는데요. 이 대사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아비정전에서 율덕화와 장구경이 대화 중에서 나왔던 그런 대사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않아야 되겠죠. 조계현 씨 잘 들으셨어요? 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마다 듣는 곡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죠. 몽환적인 기타음 로즈인듀스 타바하스의 연주로 Always in my heart 띄워드렸습니다. 유승우 씨가 아주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 시골집에 가서 바로 그날 올려주신 글이 있네요. 학교 다니기 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방학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 사시던 시골집에 와서 한참 놀다 가곤 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안방, 증조할머니 방, 할머니가 식혜를 꺼내오시던 방, 화덕이 있고 가마솥이 있던 부엌, 장독대, 외양간, 닭장, 사랑채, 무섭던 화장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창호지로 발라진 문을 열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의 흔적이 있고 빗발의 나무 기둥들은 흘러간 시간을 이야기해 주듯이 나도 어느새 이리로 커버렸다. 이리도 커버렸다. 어렸을 때는 마당이 있고 개울이 흐르는 이 집이 참 넓어 보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버지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아웅다웅하면서 살기에 딱 맞는 덩치인 것 같다 하시면서 사람이 안 살아서 제비도 안 온다는 아버지 말처럼 텅 빈 제비집 마냥 휑한 이 집은 유년의 기억을 자꾸 들추어낸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어떤 한 물건, 그것이 나의 기억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긁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꼭 덮여있다가 후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문득 재채기를 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 가끔 낡은 편지함에 들어있는 편지지들을 보면 재채기가 나오듯이 그런 기억들이 갑자기 밑에서부터 확 밖으로 튀어나오는데요. 경북 경주시 천북면의 최영환씨. 문득 옛날 영화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셨어요. 편지 속에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 지금도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잠이 안 오면 거의 밤새도록 케이블 영화 채널을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주 예전에 영화들, 하지만 제가 감당 못할 과거의 시간은 아니고요. 약간 어정쩡한 과거, 한 10, 20여 년 전에 에로 영화들이 방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야했을 텐데 지금 보면 왜 그렇게 코믹할까요? 특히 내복을 입은 남자 주인공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주인공에게 들키는 그 순간, 20여 년 전에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은 그 내복 입은 남자 주인공이 섹시하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도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그런 에로 영화 중에 한 장면을 발견을 하고 한밤중에 엄청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의 한 시간이 혹은 한 사건이 수많은 시간의 겹을 그 안에 쌓아가다 보면 전혀 다른 맥락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스팅의 곡이에요. 원래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듣지만 좋은 음악을 너무 많이 들려줘서 방송을 들을 때 공부보다는 방송에 집중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경기도 구리의 강건욱 씨 투덜거리셨죠? 혹시 이 곡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스팅이 부르는 Until, 영화 Kate and Leopold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What would it all matter if you love me? Here in your arms with the world is impossibly still. With a million dreams to fulfill and a matter of moments, so until the dancing ends, here in your arms, when everything seems to be clear, not a solid truth in what I feel, except when this moment comes near the dancing's end. If I caught the world in an hourglass, saddled up the moon so we could ride until the stars grew dim, until one day you meet a stranger and all the noise is silenced in the room. You'll feel that you're close to some mystery. In the moonlight, everything shatters. You feel as if you've known her all your life. The world's oldest lesson in history.